오늘 제목을 여러분 보셨습니까? 읽을 수 있는 분도 있고 뭔 말인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보니까 3자와 5자는 보이니까 대충 3, 4, 5, 6이라고 읽는 분도 있을 것이고 예. 오늘 이 설교는 삼강오륜입니다. 제목이 삼강오륜은 유교의 도덕사상이죠. 삼강이라는 것은 세 가지 강령, 이 강령이라는 것은 일의 근본이 되는 세 가지 큰 줄거리라는 것이죠. 오륜이라는 것은 다섯 가지 일륜으로서 사람이 지켜야 할 다섯 가지 도리를 의미합니다. 오늘 설교 시간에 유교의 삼강 오륜을 설교하려는 것이 아니라 신앙인에게도 삼강 오륜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목을 빌려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 겁니다. 삼강은 지난주에 이미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교회 창립 4주년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더욱 교회가 교회되기 위하여서 교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으로 승부해야 된다고 했죠. 세상도 줄 수 있는 것을 우리도 주려고 세상보다 더 잘 주려고 하면 그 교회는 실패한다고 그랬습니다. 교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주는 곳이 교회인데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이 무엇인가? 교회의 본질이라고 그럴까요? 그게 삼강입니다. 기억이 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첫 번째가 죄사함의 기쁨. 이 죄사함의 기쁨은 교회만이 줄 수 있다고 그랬죠. 두 번째로는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평안이지만 교회가 주는 평안은 고난 속의 평안, 풍랑 속의 평안이죠. 세상은 많이 가져야 풍성해져야 누려야 평안해지지만 성경이 말씀이 약속하고 있는 것은 풍랑이 일어도 고난 가운데도 평안할 수 있는 비법을 알려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진리로 인한 자유였습니다. 진리가 주는 자유함. 그 세 가지가 세상이 줄 수 없는 교회만이 줄 수 있는 삼강에 해당하는 겁니다. 오늘은 우리가 오륜, 신앙인의 오륜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려고 하면 너무나 두껍습니다. 웬만한 책보다 가장 두꺼운 것이 성경입니다. 이 두꺼운 성경에는 너무나 많은 해야 할 것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해야 할 것들, 하나님께서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다 기억조차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너무 많기 때문에 어차피 다 못할 거 아예 포기하고 사는 신앙인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두꺼운 성경의 요구를 딱 두 가지로 요약해 주셨습니다. 성경이 요구하는 전부를 두 가지로 정리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5절 40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실 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 사랑,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이 두 가지. 이 두 가지가 온 율법, 기록된 온 율법과 구약시대에 그렇게 외쳤던 선지자의 전부라는 것입니다. 이 두 계명만 지키면 된다는 겁니다. 아주 간단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이제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너무 간단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두 가지만 하면 됩니다. 아주 심플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 두 계명을 지키려고 하니까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사랑 계속 사랑이 하려고 하면 자꾸 해집니까? 이웃 사랑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뭐 하고 무엇을 해야 될지 막막해집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이 구체적인 모습이 바로 오늘 이야기할 신앙의 오륜이라는 것입니다. 다섯 가지 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수십 수백 가지의 요구가 있지만 성경에서 이 다섯 가지만 기억하고 이 다섯 가지만 제대로 하려고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 다섯 가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배, 말씀, 기도, 전도, 봉사.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모두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열심히 예배 드리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하는 일에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를 둔다면 여러분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읽은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인 겁니다. 그가 예배드리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하는 이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 몸을 어디에 드려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기 원하는데 내 몸을 어디에 드려야 하는가? 이 다섯 가지에 드리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하나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제가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히 예배 같은 경우는 제가 매년 초에 이걸 집중적으로 말씀드렸고 특별히 2013년도 올해 1월에 두 달에 걸쳐서 집중적으로 또 이 예배에 대해서 설교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예배에 대해서 다시는 아니고 이제 오늘은 더 이상 예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겠는데 예배가 무엇인가 알고 싶은 분은 우리 저 헌금함 속에 있는 예배 지침서를 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예배가 뭐지 아직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는 분은 우리 홈페이지에 가서 예배 시리즈를 다시 설교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이 예배가 중심입니다. 이 예배로부터 시작하는데 이것은 주로 교회에서 시작되는 거죠. 이제 교회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이렇게 지금 모여서 드리는 의식으로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이제 삶 속에서 예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말씀과 기도입니다. 이 말씀과 기도는 이제 가정에서 주로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예배는 교회에서 우리가 행해지는 것이라면 이제 우리가 가정으로 돌아가서 행해야 될 영적 예배가 바로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이라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직장에 가서도 성경 읽는다고 혹은 큐티한다고 직장에서 성경을 펴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직장에서는 직장에서 주어진 일을 해야 돼요. 만일 직장에서 내가 성경을 읽고 싶다면 출근 시간 훨씬 일찍 가서 성경을 읽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일해야 될 시간에 나는 성경 읽어야 돼 하면서 성경 펴서 읽는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튼 이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은 우리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두 개 전도와 봉사는 우리가 사회 속에서 성도가 해야 될 것들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내가 기독교인이 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삶이 달라져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고민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이 오륜, 신앙인의 오륜 다섯 가지만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잘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인이 된다는 겁니다. 예배, 말씀, 기도, 전도, 봉사. 내 삶 속에서 이 다섯 가지가 잘 굴러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 다섯 가지를 잘 할 것인가? 이 오륜을 우리가 어떻게 잘 행할 것인가? 이게 중요하겠죠.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어떻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인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하면 되는데 이 두 가지를 하려고 보니까 구체적으로 해야 될 것이 예배, 말씀, 기도, 전도, 봉사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하였으니까 이걸 연결시켜보면 우리는 이 다섯 가지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면 되는 것입니다.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사랑한다는 것은 결국 최선을 다하여 하라는 반복 혹은 강조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세밀히 나누어서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목숨을 다하여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언가 한데 목숨을 다한다는 것은 열정적으로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열정적으로 말씀과 기도와 전도, 봉사 이 모든 것을 열정적으로 목숨을 다하여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열정적이어야 하는가 하면 목숨을 다하는 열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목숨 걸고 예배드리라는 거죠. 죽기 살기로 말씀 읽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시간 나면 틈 나면 한다고 하면 못한다는 거죠. 죽기 살기로 말씀 읽고 기도하라. 내가 목숨에 위협을 느낄 정도로 전도를 하고 봉사를 하라.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그렇게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이게 열정적으로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모습입니다. 여러분 목숨 걸고 예배 드려본 적 있습니까? 사실 지난주 같은 경우는 뭐 거의 제가 목숨 걸고 예배 드렸던 것 같아요. 서 있기조차도 힘들었는데 그거는 사실 또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어제 아랫경과 읽은 어떤 기사에 보면 70인가 80쯤 되시는 어떤 북한의 한 신앙인이 제 한국에 있는 어떤 목사님의 도움으로 탈북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이 노인이 탈북을 왜 하려고 합니까? 물어보니까 이유가 뭐겠어요? 자유 그런 거 아니겠어요? 내 죽기 전에 마음 놓고 찬양 한번 불러보기 위해서 탈북하려고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제대로 된 찬양 한번 부르기 위해서 제대로 된 예배 한번 드리기 위해서 목숨 걸고 탈북하는 거예요. 목숨을 다하여 예배하는 겁니다. 근데 이 분은 정말 좋은 거잖아요. 근데 내가 간절히 그걸 원하지만 하나님께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가지 마라고 그랬어요. 넌 여자 이 자리에 남아서 이 땅을 지키라고 그랬더니 그래서 그분이 충분히 탈북할 수 있는 상황인데 탈북하지 않고 그 자리에 그냥 남아 계셨다고 합니다. 아무튼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목숨 걸고 예배 드려야 돼요. 조그만 핑계, 어떤 조그만 그런 사단의 유혹 그런 데 넘어가면 안 돼요. 열정적 목숨을 걸고 예배 드리고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전도 봉사해야 된다. 그게 목숨을 다하여 한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는 뜻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뜻을 다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 뜻에 해당하는 원어는 지적인 능력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맹목적인 것이 아니라 분명한 이해와 통찰력을 가진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이것을 균형으로 설명해 보고 싶습니다. 뜻을 다하여 한다는 것은 이 다섯 가지를 균형 있게 우리가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배, 말씀, 기도, 전도, 봉사가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총체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그 뜻 안에서 균형 있게 골고루 혹은 서로 상호 부합되게 이렇게 행해져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도는 스타일이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분은 소리 내서 기도하는 것을 좋아하고 어떤 분은 조용히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것을 좋아하고 다양한 기도의 스타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스타일에 맞게 기도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은 스타일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여기 있는 오륜, 이 오륜 다섯 가지는 모두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취향에 맞게 이것은 하고 이것은 나는 별로 안 좋아하니까 안 해. 그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예배는 내 스타일에 맞게 뭐 요즘 젊은이 예배처럼 그렇게 드리는 걸 좋아하는 분은 그렇게 드리는 교회를 찾아가실 수 있고 또 전통적인 예배를 좋아하시는 분은 그렇게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교회로 찾아가실 수 있습니다. 그런 스타일은 허용이 되지만 이 다섯 가지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스타일은 없다는 겁니다. 적어도 여기에 있는 오륜, 신앙인의 오륜은 다 해야 되는 겁니다. 다 해야 하고 균형 있게 골고루 다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야 행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 한 가지 사실을 알았어요. 이 다섯 가지를 물론 균형 있게 다 잘해야 되지만 무언가 하나만 제대로 드리면 다섯 가지가 잘 되게 되어 있어요. 제가 전에 경건 시리즈 때 말씀 기도 이야기하면서도 그랬는데 말씀만 제대로 읽으면 기도 생활도 같이 잘 된다. 기도 생활을 제대로 하면 말씀 생활도 잘 된다. 이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배 제가 원래 그랬잖아요. 예배 하나만 우리 잘 드리자. 그러면 예배만 잘 드리고 나머지는 내 마음대로 살자 그런 의미로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라 그랬죠. 예배 하나만 잘 드리면 그 예배를 통해서 다른 나머지도 우리가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예배에 집중해서 예배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 나머지도 우리가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하려고 저거 하려고 막 정신없이 하다 보면 다 놓치는 수가 있으니까. 예배 하나를 제대로 잘 드리면 나머지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전도 생활, 봉사 생활 다 잘할 수 있어요. 말씀 생활 하나 제대로 하면 예배, 기도, 전도, 봉사 다 잘할 수 있어요. 왜 이게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가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예배를 제대로 드린다고 생각하는데 나머지가 잘 안 돼요. 예배는 내가 제대로 드린다고 생각하는데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전도 생활, 봉사 생활이 안 돼요. 예배 제대로 드리고 있는 거 아닙니다. 나는 말씀 생활, 성경은 많이 읽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가 제대로 안 되고 기도 생활이 안 되고 전도가 안 되고 봉사 생활이 안 된다? 성경 잘못 읽고 있는 거예요. 많이는 읽는 줄 몰라도 잘못 읽고 있는 거예요. 나는 기도를 열심히 한다. 하루에 한 시간, 두 시간씩 묵는다. 매일 기도한다. 그런데 예배 드리는 것이 싫다. 말씀 읽는 것은 나는 싫어. 기도는 나는 2시간, 4시간 할 수 있겠는데 성경 읽는 것은 싫어. 전도도 좀 거부 반응이 있어. 이거는 기도 잘 못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것이든 집중적으로 제대로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다른 것을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걸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어떤 것이든 집중적으로 하면 예배를 통해서든 말씀을 통해서든 기도를 통해서든 전도를 통해서든 봉사를 통해서든 성령이 역사하고 그 성령이 총체적으로 나를 이 신앙의 다섯 가지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든다는 겁니다. 균형 있게 지금 나에게 어떤 균형이 밸런스가 무너져 있다면 이 오륜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진심으로 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면 그건 진심이 아니니까 억지로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막 하기 싫은 게 있잖아요, 교회에서. 그래서 하기 싫은데 뭐 억지로 하면 그건 진심이 아니니까 뭐 억지로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건 뭡니까? 정말 나 이거 하기 싫어. 그런데 억지로 그것을 하는 것은 그걸 뭐라 그럽니까? 복종이라 그럽니다. 난 하기 싫은데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성경이 요구하니까 그것을 한다면 그것은 아름다운 복종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너무 피곤해서 예배에 빠지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가 예배 한번 제대로 드리자. 예배만큼만 잘 드리자. 목사님이 늘 그 말씀을 하시니까 억지로 예배의 자리로 나왔다고 합시다. 이건 아름다운 복종입니다. 이걸 윗선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예배 드리시는데 예배 자리로 나와서 오 위선 이게 아니에요. 아름다운 복종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과 사탄의 유혹과 싸워서 이긴 승리자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자, 그런데 그렇게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왔다면 거기까지는 아름다운 복종이고 승리입니다. 그런데 그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진심으로 드려야 한다는 거죠. 아무 생각 없이 앉아 있다거나 하나님께 아무 드리는 거 없이 그저 자리만 채우고 있다면 그게 마음을 다하는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쉽게 설명하면 형식은 있는데 내용이 없는 것, 예배의 형식은 있는데 예배의 내용이 없는 것, 성경을 읽고 있는 형식은 있는데 성경 속에서 어떤 것도 얻지 못하는 것, 기도는 하는데 눈만 감고 입 다물고 앉아 있는 것,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대화가 없는 그런 것, 전도는 하는데 그 마음속에 다른 동기로 전도를 하는 것, 남을 위해 섬기고 봉사하는데 다른 동기로 마지못해 목사니까 내가 집사니까 청년회 회장이니까 이런 식으로 직분 때문에 하는 것, 이게 마음을 다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경건의 훈련 시리즈 설교할 때 기도 훈련을 하기 위해서 기도 시간을 정하며 그 시간만큼은 기도하지 않더라도 내가 좋아하는 찬양곡 두 곡 들고 와서 그 두 곡이 끝날 때까지만이라도 자리에 앉아 있으라고 그랬죠. 그 자리까지 나오는 것이 승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훈련의 차원에서는 그건 좋아요. 훈련의 차원에서 너무 피곤해서 기도하기 싫은데 그래도 내 몸을 쳐서 복종시켜서 뭐 기도는 안 하더라도 그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 무릎이라도 꿇고 앉아있자, 그건 좋다는 거예요. 그 훈련의 차원에서는 그건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계속되고 그것만이라면 이거는 마음을 다하여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복잡한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 여러분들 기대 다른 거 하지 마세요. 세 가지만 기대하세요. 제3의 기쁨, 고난 속의 풍요, 자유가 주는 진리가 주는 자유함, 이걸 성경에 교회에서 얻으려고 하고 여러분이 신앙인으로서 살려고 할 때는 예배 잘 드리고 말씀 생활하고 기도 생활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이거 하면 됩니다. 자, 근데 말씀을 마치기 전에 우리가 보다 근본적인 질문을 하나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런 오륜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런 행함들, 내가 예배를 잘 드리고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전도를 하고 봉사를 하는 이런 행위가 어떤 의미가 있다는 나에게? 이런 행위로 내가 구원을 받습니까? 내가 이 다섯 가지를 잘하면 내가 구원을 받습니까? 도대체 이 다섯 가지는 왜 내가 해야 되며 이 다섯 가지는 내 삶 속에서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는 이 다섯 가지를 잘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 받았기 때문에 이 다섯 가지를 하는 겁니다. 오륜, 지금 말씀드린 다섯 가지에 관심을 가지고 이 다섯 가지를 행한다는 것은 내 믿음이 참 믿음이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죠. 이 믿음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 믿음은 보잘것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속에서 강력하게 역사합니다. 옛사람인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이라는 놀란 선물은 우리 속에 심겨지면 우리를 완전히 바꿔버리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던 우리가 예배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기를 전혀 싫어했고 내 삶 속에 그런 영역들이 없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기쁨을 허락하고 하나님과 기도하는 기쁨을 허락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만 알고 내 이익을 위하여 내 풍요와 내 성공과 나의 편안함만을 위하여 살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서 세상에 나아가서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위하여 헌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믿음이 없다면 이런 일들이 우리 속에서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은혜로 주신 하나님의 그 놀란 믿음, 그게 내 속에 심겨졌기 때문에 내 삶 속에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전도와 봉사 이 다섯 가지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 다섯 가지를 함으로써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비록 이 땅에서 우리는 고난을 당하고 이 땅에서는 우리는 환난을 당하지만 우리의 목표는 이 땅이 아니라 하늘나라 아닙니까? 우리가 그 영원한 하늘나라에 간다는 보장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분명히 열매로서 안다고 했어요. 어떤 열매? 믿음의 열매. 하나님이 선물하신 그 믿음이 들어가면 그 믿음에 해당하는 열매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열매는 없으면서 내가 하나님 나라 보장받았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야고보서 1장 22절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 다섯 가지 행함이 없으면서도 말씀만 듣고 나는 구원받았어. 자신을 속이는 거라고. 야고보서 2장 26장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 그 귀한 믿음이 우리 속에 심겨지면 반드시 그 믿음은 믿음의 열매를 내게 되어 있어요. 그 믿음의 열매가 이 다섯 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이 믿음이 영혼에 심겨온 자들은 예배, 말씀, 기도, 전도, 봉사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처음부터 막 잘할 수는 없지만 일단 관심부터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점점 이 일에 더욱더 기뻐하고 이 일에 자신의 삶을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에 관심이 없다면 내가 교회는 다니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는데 도무지 이런 다섯 가지에 관심이 없다면 다시 복음 앞으로 가야 돼. 그리고 이 믿음 달라고 기도해야 돼. 하나님의 선물.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다 믿는다 해서 믿어지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난 이 선물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이 믿음이 내 속에 심겨질 때에 나도 모르게 다섯 가지가 내 속에서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오류, 신앙의 오류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영적인 예배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예수쟁이 훈련 하반기 때는 이 다섯 가지를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모여서 무언가를 배웠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 다섯 가지를 내 몸에 익히도록 훈련을 할 것입니다. 모여서 다섯 가지를 우리가 어떻게 행했는가? 이 다섯 가지의 오륜이 내 삶 속에서 어떻게 나타났는가? 피드백을 나누면서 이 오륜이 우리의 몸에 배일 수 있도록 훈련을 할 겁니다. 그런 훈련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오늘 친교 이후에 사무실로 오세요. 많은 숙제도 없을 겁니다. 그리고 잘하면 매주 안 모여도 됩니다. 이건 뭐 서로 나누는 거기 때문에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 모여서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몸이 하자는 대로 내버려 두면 죄밖에 안 지어요. 그 내 육신의 욕구대로 사는 삶의 마침은 멸망입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수 있도록 훈련 받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이것을 위해서 모든 힘을 쏟아부을 거예요. 일단 이번 예수쟁이 몇 명에게만 이 훈련을 시키고 점차적으로 정착이 되면 온 교인들이 이 다섯 가지가 삶 속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나갈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제 다른 건 뭐 지금도 그랬지만 3강 5륜만 목표로 나갈 겁니다. 영적인 3강 5륜. 간단하잖아요. 이 3강 5륜이 여러분 삶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와 교회는 도울 겁니다. 그리고 함께 하나님 나라에 설 수 있도록 함께 그날에 우리가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자가 한 사람도 없이 주님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